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과 대문화연락위원회 외교단 사업총국의 해당 일꾼들이 19일 베를린에서 있은 테러 사건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22일 주조 도이칠란드 대사관을 조이 방문했습니다.